눈치보며 감춰놓았던 진짜 날 찾아 모든 걸 뒤집어 세상에 소리쳐 눈부신 진짜 날 찾아 소리쳐 폼나게 당당하게 I gotta move it, action I won't be lucky lucky I won't be lucky lucky I won't be lucky lucky yeah 까짓거리 못하면 어때 난 보다 처치면 어때 세상의 기준이 뭔데 Coming, coming, coming, coming, coming, coming Don't hate 실패해도 좋아 그 말은 내게 용기를 줘 두렵지 않아 아무도 먹지 못해 내게 힘을 줘 맘이 가는 대로 해 내가 행복하면 돼 한 번뿐인 내 인생이니까 아무려면 어땠어 이게 나인 걸 가는 거야 누구보다 패기 넘치게 I won't be lucky lucky I won't be lucky lucky I won't be lucky lucky Yeah yeah yeah 까짓거리 못하면 어때 남보다 처치면 어때 세상의 기준이 뭔데 Coming, coming, coming, coming, coming, coming Don't hate